Yeah. Ooh. JR brings the new sound. Let's get to the first one. 짧은 입맞춤이 더 내게 미안한 듯 느껴져 나는 프리미엄 your slave for the slave 합친 숨소리 또 들려줄게 Oh yeah 나를 바라보는 네 눈빛에 그대 날 수 없는 Find a way 나의 손끝에 떠난 내 몸 속에 저는 지금 이제 미칠 것 같아 Sing it to the matter I got you 몰래 사랑도 집착도 모두 아무 의미 없는 걸 알아 We got you 몰래 지친 마음 힘든 마음 다 던져버 조금만 더 쉽게 넌 내 맘속을 가져봐 지금은 너에게 선택도 선택만 우리에겐 필요한걸 이미 바라보는 네 눈빛이 나의 입술을 덤들게 만들고 있어 나를 이미 뺏어간 몸짓에 신의 소리 마저 크게 들리니 I got you 몰래 사랑도 집착도 모두 아무 의미 없는 걸 알아 We got you 몰래 지친 마음 힘든 마음 다 던져버릴 때 온 것만 같아 It's hard to love just one love and a love with your mind Hard to love, just wanna love and love and love is your mind. 그렇게 쉽게 나를 가졌니? 이 꼴에 지켜드는 모습에 처음과 달리 멀리 느껴져 또 다른 생각 속에 잠겨드네 멍하니 서서 내가 그리 원안했어 넌 내 눈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랑도 없고 미래마저 없을 뿐 Now 이제 기억을 해줄게